죽음의 조각 빼면 몰라 이어만큼 보탬이 펼쳐있는 지름길 아닌 비둘진 니 꿈의 길 문제 뭐니 어머님 결국 타주를 하러 가셨어 전화로 듣는 엄마의 목소리는 선명하걸 기억난 걸 그때 엄마의 향이 남이 내게 변화고 정말로 꼭 성공해야겠다고 결심한 걸 그다짐 하나로 지금의 I do love Hey mama 이제 내게 기대도 돼 언제나 옆에 Hey mama 내게 아낌없이 주시기에 버틴 목격에 Hey mama 지나달래 믿으면 돼 내게 기대도 돼 언제나 옆에 Hey mama 내게 아낌없이 주시기에 버티